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진정한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 사격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 사격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정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정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정국장인 육군상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박정천 동지와 포병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한 때로부터 지난 20일 동안 포병부대들이 진행한 포병집중훈련 실태를 요의하시고 전군이 훈련열 경쟁열로 더욱 세차게 끌어번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들의 포사격경기를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었습니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에서 선발된 방사포병중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 대연합부대별 포사격 순차에 따라 대기진지에서 50m의 거리를 이동하여 강평원이 지적하는 목표에 한 개 포로 시사를 하고 중대의 모든 포들이 일제 사격을 한 다음 은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평가와 순위는 원목표를 마친 포탄의 발수와 화력 임무 수행 시간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사격 경기 진행 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일당백 포병들은 화력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신속히 포진지로 기동하여 번개같이 포탄을 장탄하고 목표를 조준경 안에 걷어넣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포병들의 화력 복무 동작을 바라보시면서 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강도 높게 불린 것이 알린다고 포병들은 실전과 같은 정황들을 조성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명중 포탄을 날릴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격구령이 내리자 경기 참가자들은 적지를 일격의 불바다로 만들 원수경멸의 의지를 안고 명중 포성을 울렸습니다. 천지를 침감하는 요란한 폭음과 달에 초오르는 흙먼지, 흩날리는 포연 속에 번개불과 같은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기를 헤가르며 날아갔고 타격 목표에는 불소나기가 드시워졌습니다. 멸족의 포신들에서 뿜어져 나가는 포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열병광장에 모시려던 염원을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영도 따라 기어이 이루고야말 일당백 포병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강렬한 열망의 불줄기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명중이라고 포탄에 눈이 달린 것 같다고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쏜다고 모두가 저격수 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평시 훈련을 통하여 일당백으로 다져온 멸족의 포사격술로 명중포성을 울림으로써 원수들이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초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고 달려든다면 시도 없이 무자비하게 진공해버릴 백두산 혁명강군의 멸족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진행한 포사격경기는 포병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사격의 명중률을 높이는 데 기본을 두고 맡겨진 전투 임무와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신속히 기동 전개하고 정확한 사격 지원 준비 판정과 명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체질화 한다면 언제 어느 때 명령이 내려도 명중 포성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훈련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자 조국통일대전을 대하는 입장과 관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이 제시한 훈련 제1주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때 대한 문제, 훈련에서 당정책화, 실전화, 현대화, 과학화,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훈련혁명의 중심고리로 들어지고 나갈 때 대한 문제, 포병들을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원수들의 정수리에 명중탄난을 박는 백발백중의 명포수, 일당백 포병 대우를 늘려나갈 때 대한 문제 등 포병 무력 강화에서 나서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올해는 일당백 포병들이 울리는 포성으로 새해의 첫 대문을 열었고 한 해의 마감을 장식한다고, 지휘관들과 포병들은 포병 싸움 준비 완성에 커다란 힘을 넣고 있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지는 해 뜨는 달을 훈련장에서 맞고 보내므로써 일당백 포병의 명중포화로 남진의 길을 열고 전승의 경축포성을 높이 울리자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 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8군단 관하 방사포병 중대가 1등, 제3군단 관하 방사포병 중대가 2등, 제7군단 관하 방사포병 중대가 3등을 쟁취했습니다. 사격 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쟁취한 조선인민군 제8군단, 제3군단, 제7군단, 제10군단, 제9군단 관하 방사포병 중대들의 명포수 상장과 명포수 메달, 명포수 휘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사격 경기 참가자들은 정처부터 한 해의 마지막 달까지 끊임없는 선군 혁명 영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일당백 포병들이 멸적의 포성을 심차게 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훈련장의 종종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2017년을 포병 싸움 준비 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